시 한양에 등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호영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 때 왕십리 정녕유 농구 말리는 백호로다 충남 산안 산대구 청관 악산 화산이 비쳐 공작궁 수구 맞고 한강 수둘러싸니여 천지무궁이라 원하는 금여 잔디 자일은 사바의 세계 남서는 무주로다 해동이면 내 한민국 밤내 각가 중에 국군 명량에 붙여 슬하자 숨거나리고 해로 대견을 누려 살제 몽중쌀 없을 소냐 몽중쌀 불고 가자 살이요 금호 돌아가 몽상쌀 홍상일버거 상쌀이요 와상버스니 탈상이라 장인상춘 목재쌀이요 동네방네 불란쌀이라 희구지간에 회살쌀 도둑난데 실물쌀 흙을달아 도살인디 돌달아 석쌀이라 산나무는 복신쌀이요 죽은나무는 동토쌀이라 용암쌀 앞간마당에 벼락쌀이요 한마당에는 회룡쌀 지붕마루 용중쌀 부대청에 성주님쌀 현금방에 글룡쌀이라 한방상큼 접어들어 이벽 저벽에 벽화쌀이요 내외지간에 공방쌀 악인한데 삼신쌀 밭대 밑에는 농마쌀이요 내금신조왕신이요 내금신조왕신이라 84,000조왕 대신 바궁이는 금덕기 불뜩은 굴대장군 물두멍은 용녀부인 가루뚝에는 새우각시 공급 밭떡맛 대장군 살각 밑에는 땡그랑각시 일책살이 몰아다가 금정성대를 바쳐 원강의 소멸하니 중국원명대 한민국 강내각가 중에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일하고 마음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 성취 바로 하니라 근란으로 타려니와 1년도에 값을 쏘냐 1년도에 풀고 가자 정치월이 8월 3, 9월 4, 10월 오동제 육서달에 1년이면 12달 4년은 10달 300은 예순날이요 한 달은 30일 한 달은 15일 하루는 다 12신디 주야 하고 24식 시시때 때 드는 액을 달걸이로 풀고 가자 3월에 삼진날 은자초리 막아내고 3월에 드는 해 가빈 4월 첫 파일날 석가열에 부처님 관능로 막아내고 4월에 드는 해 5월에 단오명절 오그홍 상민들 오락가락 추천하듯 그대 줄로 막아내고 6월에 드는 해 7월에 질석일이요 견우직녀 상봉일이라 우후작교 다리 넣든 까치머리로 막아내고 7월에 드는 해 8월이라 한가윗날 우리 순편만 입이죠 이웃집으로 나누어주든 쟁반 부부로 막아내고 8월에 드는 해 9월에 9일날 국화능주를 많이 빚어 서이웃세님 오셔다 선남 자리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 해 12월에 삼딸이라 좋고 좋은 날을 가리워서 고사시루로 막아내고